네, 오늘은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이후에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 목표, 비전이 뭔가? 가나안 입성입니다. 가나안 입성.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후에, 약속을 해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꿈을 품고 기도해온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훈련을 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갈 준비를 시키시고 이제 빼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이제 데리고 나오셨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내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 사는 법들을 계속 교육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내적 준비를 지금 이제 했어요. 그래서 1세대가 광야 속에서 이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2세대는 20세 미만 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계속 40년의 교육을 통해서 이제 들어갈 준비가 이제 다 됐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 준비를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훈련 과정을 다 해서 준비가 되었지만 또 외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 준비도 다 됐다. 어떤 준비인가? 그들도 회개 기회를 다 주셨고 그런데도 이제 회개를 안 하셔서 이제 징계받을 준비를 하셨어요.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이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들켜가지고 이제 뭐 막 숨고 도망 다닐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숨겨줬다가 이제 그들에게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뭔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는 상천하지의 여호와시다. 그분이 홍해를 갈르신 일과 바산왕 옥과 모시옷과 너 아말렉 족속들을 명하시고 또 망하게 하시고 또 너희들 하여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면서 40년 동안 해온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간담이 다 녹았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생 라합의 가족들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만 구원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40년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다 듣게 하십니다. 마음에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들은 다 이미 들었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받을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끝났고 또 가나안 족속 편에서는 이제는 끝까지 40년 동안 회개를 안 해서 이제 징벌받을 준비가 이제 양쪽 다 된 거죠. 사실 준비가 됐는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저길 보라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제 다시금 그에게 저 땅을 보라 하면서 비전을 주고 계시는 거죠. 다시금 좀 이 마음을 좀 새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들이 오늘에 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비전의 책이라고 해요. 비전의 책. 사도행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그러니까 비전 행전인데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가는가. 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하는 이 비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에도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부흥과 성장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비전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 또 거센 도전 앞에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이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스토리, 이야기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오늘 1장의 서론을 통해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가나안 입성을 향한 준비를 하라.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제 준비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40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이거를 재확립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 확립, 목표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명확하게 하라. 지금 출발 전에 이제 출발하고자 하는 그때 분명한 목표 설정을 확립해 주는데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그리고 왜? 2장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2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언제? 이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뭐 어디서 축복의 땅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하나 딱 해서 목표를 지금 딱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땅으로 이제는 출발하라. 이것을 지금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다시 이제 출발선상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지 않으면,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마음속에 다시 다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표가 흐려지고 비전이 흐려지면 이제 갈짓자로 가는 거죠. 목표가 없는 인생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세월만 허송하게 되어 있어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을 그렇게 성공하면서 살아갔을까?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목표대로 그냥 가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셔서 목표를 주십니다. 너는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방의 선교사로 내가 너를 보내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가슴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는가? 나는 이방의 선교사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그는 계속 아시아를 통해서 쭉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을 하면서 로마 감옥까지 가고 나는 땅끝까지 가기를 소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한 평생의 목표를 주었거든요. 제자들도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목표대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땅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뭐 목이 잘려 죽거나 다 순교당하는 이런 일들을 이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목표는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라. 완전 정복. 거기를 정복을 하라고 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전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나 자녀들에게도 분명한 목표를 세우도록 계속 교육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발견하고 그대로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의 꿈과 비전을 세워놓고 이제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봅니다. 한쪽 눈은 될 수 있어. 하면 될지도 몰라. 한쪽 눈은 그런데 안 될지도 몰라. 이게 두 가지 눈을 가지고 항상 보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쪽 눈을, 왼쪽 눈을 더 크게 뜨고 볼 것인가, 오른쪽 눈을 더 크게 뜨고 볼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 눈, 이거 더 크게 보는 사람은 이게 성공할 확률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일을 이제 앞서 놓고, I will not, 혹은 I cannot,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해보지도 않고 이미 이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한 3, 40% 정도 된대요. 그리고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보통 80%, 90% 목표 달성을 한다 그럽니다. 100% 하는 사람은 By God I can,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한다, 이런 사람은 거의 목표를 다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 눈을 크게 뜨고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점점 크게 하면 이 일은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이고,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비전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쓰러져가고 지옥에 가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사명을 주시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 예배 방법이라든지 절기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계속 세세하게 40년을 가르쳤어요. 왜 가르치셨을까?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사는 백성,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결국 이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두 사람만 이 비전을 품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20살 미만이나 새로 태어난 사람들.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된다고 하는 눈을 가진 사람 두 사람만 들어갔다. 나머지 60만 3,548명은 다 죽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죽을 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줄 때 가져야 하는 그 태도는 뭔가? 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장이나 또 3장이나 4장이나 5장에 보면 발바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절에 보면, 3절 보면 이제 너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 3절 보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라고 하는 땅이 뭐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3장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3장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전초전이 등장을 하는데 3장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멈추는 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발바닥이 물가에 잠기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딱 멈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장 18절에 가면 그들의 발바닥이 또 거기서 딱 뛰어서 무트로 오니까 다시 물이 확 합쳐서 흘렀더라. 발바닥 사건. 3장 4장에 발바닥. 5장에도 보면 그래. 5장에도 보면 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가?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 발바닥으로 한번 걸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품고 내 발로 밟으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밟아 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긍정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발바닥으로 가는 것, 맨발을 가지고 걸어가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죠.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꿈과 비전을 안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 뭔가 하면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안 될 게 뻔해. 그런 성령의 전략은 뭐예요? 될 게 뻔해. 그래서 오늘 이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너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너는 이길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비전을 품고 가면 내게 있는 어떤 환경, 여건, 현실적인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외적인 어떤 환경, 요건들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 성전의 성령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지지 마십시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질지도 몰라. 하나님이 혹시 도와주시면 될지도 모르지만 안 될 확률은 더 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비전을 좀 높이 가지십시오.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 앞에서 한번 전진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분명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의지,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직을 맡기면서 오늘 1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거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니까. 이건 뭐예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거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믿음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다스리신 분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이 되면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저쪽의 적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한 사람들이죠. 보통 키가 2m 이상 되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영웅들이에요. 영웅. 장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빨리 작전을 짜라. 무기를 점검하고 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갈비뼈가 보이는 허약한데 좀 몸 좀 좀 단련하게 하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봐. 나만 봐. 내가 다 맡겨. 내가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로와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해지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우리를 살도록 그렇게 해 가시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들 계속 요구해 가시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와 조건의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지 늘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못하실지도 몰라 하는 불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5절 6절 보면 그렇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능히 당할 자 없을 거야. 그리고 그 내가 내게 맹세했다. 너에게 줄 거야 하고 맹세했는데 그 땅을 내가 얻을 거야. 반복해서 말해, 반복해서. 그럼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계속 반복해서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왜 그래?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의 간이 조그맣기 때문에 그래. 지금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저 적진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지금 간이 콩알만 해서 조마조마조마조마조마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야! 간을 좀 크게 해, 크게. 용기를 가져.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한다니까.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 107번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 안 찾아봤어요. 신약에는 42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 말라 하는 그 내용의 그 배경들을 보면 가장 어려울 때 말씀하셨어요. 어려울 때. 평안할 때 두려워 말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뭐 별 왜 지금 저런 말씀하시나 이렇게 할 텐데 항상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 말라. 막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 두려워 말라. 거의 막 죽어가는데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넘어지는 그 순간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믿으라니까. 나를 믿으라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뭐 노름막해서 별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그때 막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네. 막 깨. 일어나 보세요. 우리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려운 순간에 두려워 말라.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데 두려워 말라는 말이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이 고공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좀 있어요. 옛날에는 울산바위 그냥 막 겁없이 올라갔어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40대 울산바위 그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한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나사가 빠지면 내가 뒤로 넘어가겠지? 그럼 아프겠지? 그럼 죽을 거야. 그 바위 이게 절벽 바위에 섰으면 야 이게 혹시 무너지면 내가 저 굴러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현실의 삶에 딱 부딪혔을 때에 뭐 하는가 하면 그 현실을 또 악조건으로 변화돼서 망한 이후에 그 결과를 내가 지금 막 속단해가지고 속에서 상상을 하고 있어요. 망하면 내가 죽고 그러면 가족도 어떻게 되고 이걸 이미 지금 안 되는 악조건의 그 상황들을 다 상상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는가 막 지우시면서 야 믿으라니까 지우게 가지고 막 지우시는 거예요. 믿으라니까. 괜찮다니까. 안 무너지고 안 넘어진다니까.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마틴 루터 존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내게 두려워 말라니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들 데리고 밤에 어디 갈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잖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잖아. 이 말은 뭐예요? 엄마 아빠만 믿어. 손잡고 가면 뭐 어디를 가든지 그때부터 상관이 없죠. 엄마 아빠 믿는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분의 손을 붙잡고 뭐 암흑 속이든 어디든 딱 할 수 있어요. 이게 전적 의뢰, 전적 믿음 이게 없이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현실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십니까? 현실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내가 할 일의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분만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 이게 뭔가 하면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능력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으면 그분이 하시면 안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 상황들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같이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천국같이 살아가요. 천국같이 사는 사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아요. 가진 게 적습니다. 환경이 정말 악조건이에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늘 찬송합니다. 그래도 이만해도 참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숨쉬는 게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여기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게 감사하고, 1등은 못해도 그래도 오늘은 가방 메고 학교 간 게 감사하고, 늘 천국같이 살아가요. 근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어때요? 아유 이놈이 그래도 맨날 과외 막 버는 거 다 몽땅 버는데 학교에서 1등도 못하고 이런 놈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죽겠어요. 이 집이, 이 집 구석이 왜 이렇고, 남들은 200만 불짜리 사는데 난 100만 불짜리 사람 못 살고, 이 사람은 지옥에서, 지옥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아도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고, 악조건에 살아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계속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그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고 하는 그 거기가 가나안 땅이지 그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없으세요. 가나안 땅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신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옮기세요? 바벨론으로 옮기십니다. 한 5만여 명을 많이 죽이고 5만 명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거기가 가나안 땅. 하나님 중심으로 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기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도 바로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기가 영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기만 천국이 아니고 지금부터 이미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야 거기 가서 천국 삶을 누리지, 여기서 지옥 사던 사람이 천국 가서 또 거기서 지옥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천국 삶을 많이 연습하십시오. 그건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꿈인 가나안 비전 내가 믿음으로 성취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인생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해가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게 순종의 교육이에요. 순종의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뭔가 하면 내 말대로 좀 들어보라, 내 말대로 들어보라. 7절 하반절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투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표 빨리 읽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 내일 전쟁해야 돼요. 지금 3일 후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지금 적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건 뻔하잖아요. 오는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면 다 죽일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해가지고 이길 거야.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성경 펴, 성경 펴. 성경 공부하자.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라. 지금 작전 짜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그 시간에 말씀을 공부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이 말씀 뭔가 하면 우리의 입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말씀이 지배하도록 해야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생각과 마음과 뜻과 말을 다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전쟁에 앞서서 손자병법 연구하고 또 어떻게 작전 계획을 짜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해봐라. 현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전쟁을 막 했는데 토요일 날 밤까지 막, 그러니까 주일 뭐, 금요일 밤까지 했어요. 내일 안식일에. 근데 적들이 지금 계속 막, 야, 내일도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럼 내일은 안식일이지만 그래도 싸워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무기 다 데려놓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런데 안식일인데 적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싸워야지.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들고 나가야지. 그래서 나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내려놓고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막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앞서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건 뭐 이런 거 있어도 나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훈련 40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야,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 일곱 바퀴 그냥 돌아 돌아 계속 돌아.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근데요가 아니고 예.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교회 리더십들이 뭐라고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예. 이게 복이지 내 생각엔 그거 아닌데요 밀고 나가죠. 여지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교회 리더십들이 얘기를 하면 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니요 했을 때 꼭 여기저기 막 봉지풍파가 일어나요.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여기저기 아니요 갈라지고 난리가 나요. 예 하는 교회치고 부응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왜요? 성경의 원리가 그건 하나님이 예하라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일장 전체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하라고 아멘하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순종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23장 24장 이제 나중에 결론을 맺을 때도 그런데 그 가족들 모두는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테니까 너희들 결정해라. 그때 온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가 유지됐어요. 근데 사사기 1장에 가면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니요 했더니 다 망했더라. 이 사사기의 역사가 그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더니 망했더라. 일곱 번이나 계속 반복돼서 망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공이고 불순종하는 게 실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줄기차게 광야 학교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제사법 주시면서 그대로 해라, 그대로. 절기법 주시면서 그대로 해라.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니까.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들, 우리 교회에도 도전과 비전이 계속 반복해서 올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비전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다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리더십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해서 가면 아멘 하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을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성공하고 가정에 성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어떤 정책,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 순종으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애써서 실천함으로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